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네? 기분이 이렇게 처져 있어요? 새해니까 이렇게 조금 정중하게 묵직하게 시작하는 거군요. 매번 그 어른한테 대들었던 네. 그런 2003년 한 해를 반성하면서 네. 원래부터는 제가 윤도현 씨에게 예의 바르고 깍듯하게 정말요? 평소 생활처럼 정말? 그럼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번 저도 올 한 해는 정말 바른 언어상도 지난해 받았고 그래서 김재동 씨에게 욕설 같은 거 이제 안 하려고요. 아, 저... 바른 언어상을 받았습니까? 네. 저도 좀 의외였어요. 상금도 있었어요. 야, 좀 바른 언어상을. 네. 근데 그 상이 그 해에 수상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 상을 안 주는 상이에요. 아하. 아예. 바른 언어상을. 아, 왜요? 그냥 원래도 안 줬어도 크게 모방할 것 같은데 그걸 주셨구나. 이제 욕도 못할 거고. 바른 언어상인데 작년까지 이렇게 마이크 내려놓고 너 죽어 맨날 그랬는데. 네. 야, 이제 말 못하네. 상이란 게 그래서 무서워요. 아, 나도 신인상 받고 나서 늙어가는 게 얼마나 부담되는지. 그게 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자 그러면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바른 언어 써야지. 잘 읽어요. 조폭 N 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엄살이 너무 심해요. 바늘에 살짝 찔려도 피가 조금만 나도 한 일주일 동안은 손가락에 물도 안 대고 동네방네 다쳤다고 광고를 하고 다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모른 척을 하면 봐줄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다녀요. 화상같이 정말 큰 흉터도 피만 안 보인다면 조용히 혼자 약 바르고 넘어가는데 피만 보면 남들이 모두 알아줄 때까지 떠들고 다니니 정말 남들 보기 민망할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자친구의 엄살을 고칠 수 있을까요? 이런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예, 첫 번째 리플. 응? 당연히 첫 번째 리플이죠. 예. 네, 당연히. 뭐 한 게 없는데. 에이, 내가 하늘 상 취소시키고 만다 내가. 하늘 보기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올려주셨습니다. 어허. 예. 네. 남자친구에게 십자가나 마늘을 줘보세요. 드라큘라일지도 모릅니다. 피가 아까워서 그러는 거일지도 몰라요. 아, 참 재미없네. 네. 네? 바른 언어. 네? 바른 언어. 바른 언어. 바른 언어. 정말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요. 바른 언어. 바른 언어. 자, 두 번째 리플. 네. 바보라는 분이 전화주셨습니다. 아이디가. 네. 정신적인 충격을 안겨주세요. 남자친구가 바늘에 찔렸다고 칭얼거릴 때, 님은 송곳으로 손을 한번 찔러주시고, 남자친구 조그만 화상 입었을 때, 님은 가스레인지에 손을 올리고 불을 켰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살포시 웃는 게 포인트입니다. 효과 바로 나옵니다. 아,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이열치열. 극단적인 방법으로. EJ. 예. 그랬습니다. 남자친구 엄살을 피울 때는 예. 여자친구가 더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야, 그 상상만 해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끔찍합니다, 근데. 네. 송곳으로 손을 탁 따고 나서. 웃어. 나도 피난다. 이렇게 하면, 아, 이건 무섭죠. 예. 네. 자, 다음 분. 최윤주 씨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남자친구분이 피가 나실 때, 윤도현 밴드를 붙여주세요. 저도 써봤는데요. 어우, 효과가 만점이에요. 단,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운도형 밴드. 예? 유사품 운도형 밴드. 방금 나왔다 가셨잖아요. 유사품에 주의하시라고 써놨습니다. 윤도현 밴드. 어쩔 수 없어요. 리플레이 형이라니까. 바른 말. 아, 윤도현 밴드. 예. 비가 날 땐 윤도현 밴드. 예. CF 들어오겠다. 여러분, 피가 날 땐 윤도현 밴드. 야, 셰프 지금 아우 대박이겠네. 누가 피가 막 나서 어떤 남자 한 명이 쓰러져 있는 거야. 그럼 날아오는 거지. 밴드 뒤에 달고 쫙 나와서 그 특유의 말 들어. 어, 피도 이렇게 하지. 네? 그 그래, 밴드 쫙 붙여주고 마지막에 마무리 노래. 오, 비야 멈춰라. 어머나며. 야, CF들. 여러분, 연락주세요. 우리 저기, 윤도현 밴드 CF 찍은 지 꽤 됐어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야, 요 들어오면, 어? 반만 갈읍시다. 드럼 반 갈라야 돼요. 아, 참. 괜찮네요, 요거. 야, 즉석으로 연출을 네? 이렇게 딱 시나리오를 뭐. 작성해 주시네. 아, 오늘 어쨌든 네. 리플을 좀 도와야 됩니다. 예. 자, 다음. 아, 다음은. 주승재 씨가 큰 것에 강한 척, 작은 것에 약한 척, 그게 그분 매력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남자는 약한 것, 즉 작은 것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분입니다. 고로 상대방의 작은 것 하나도 세심하게 배려해 줄 뿐이라는 거죠. 두 분 예쁜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요. 사랑으로 예. 또 해주신 것이 예, 예. 가장 좋을 것 같고 예. 뭐, 그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기타 리플이 있는데 네.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그 리플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 작업에 열중하시는 그 작업맨들이 일부 또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쏙가내야 되는데 네. 뭐 대충 이런 형입니다. 먼저 그 남자분에게 접근한 형인데 김혜정 씨 같은 분이죠. 정말 음살이 심한 남자친구는 사귀는 거 피곤하고 힘드시죠. 그러면 그냥 떼놓으세요. 제가 연락 한번 드릴게요. 저는 그런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요. 뭐 이런 형입니다. 그다음 여자친구에게 접근 형은 어떤 형이냐면 어찌 사내 대장부가 남자는 아픔을 겉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아파해야 진정한 남자인 것입니다. 특히 여자 앞에서는 조폭 애인님에게는 좀 더 강한 남자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얼마 전 덤프트럭에 치였는데도 병원 한 번 안 가고 멀쩡히 집에서 자가치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같이 튼튼한 사람은 어떤지. 그리고 나서 물음표 8개 놓고 으! 이렇게 적었어요. 자, 요런 유형들 말이죠. 여자분들께 작업하고 남자친구분들께 작업하고 요런 유형들 조금 자제해달라 뭐 그런 걸 써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새해 한해 이런 그 리플들을 쭉 하면서 느끼는 점은 올 한해도 변함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같이 좀 고민해 주시고 많이 그래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류독감이 네. 나와서 제가 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 광우병은요 우리나라 한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죠? 그 사료 때문에 생기는 건데 네. 이미 그 사료는 1999년인가 2000년도쯤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가지고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료 자체가 네. 그래서 우리나라 한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네. 그러니까 좀 편하게 좀 우리나라 한우 좀 많이 이용해 주셔가지고 네. 축산농가나 그런 데 좀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들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삼촌 소 키웁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동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